말하고 싶은데 이젠 너에게 말할게. 바람이 불어와 내 곁에 다가와 조금씩 얼어붙은 내 맘을 따뜻하게 감싸주네. 의미 없이 늘 지내